it's about to get crazy out here. Choyun, Min, Kwon, and JYP. 더 이상은 눈치 보지 마. 우리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잖아. 노는 거라면 놀이물이 둘째가라면 서럽잖아. 살짝 흔들어 보여줘봐. 몸을 좀 풀어 준비됐나. No crazy girl, no crazy boy. 우리가 누군지 말해줄까. 우린 몸속에 뭐가 있나 봐. 뭐가 있나 봐. 뱃속에 들어 있나 봐. 들어 있나 봐. 몸속에 뭐가 있나 봐. 뭐가 있나 봐. 뱃속에 들어 있나 봐. 들어 있나 봐. Don't stop, get it, get it. Get it, get it. Don't stop, get it, get it. Get it, get it. Don't stop, get it, get it. Get it, get it, don't stop, get it, don't stop, get it, get it, get it. 어느새 모두 쳐다보지. 우리 같은 애를 처음 보는지. 신기한 눈으로 우리 무리 쳐다보지만 우리 싫지 않지. 좀 더 흔들어 보여줘봐. 몸을 더 풀어 준비됐나. No crazy girl, no crazy boy. 우리가 누군지 말해줄까. 우린 뭔지 몰라. 나도 내가 두려워. 하지만 몸이 가만히 있질 않아.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대. 엄마도 어이없으셨대. 엄마도 어이없으셨대. 엄마도 어이없으셨대. 엄마도 어이없으셨대. 소리 질러.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Don't stop, get it.